박근혜 퇴진 요구 해외동포 서명운동 추진본부의 주최로 제1동포 촛불의 행진이 24일 도쿄 신주쿠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청년 일꾼들과 제1동포들이 투쟁에 참가했습니다. 행진에 앞서 발언자는 지금 남조선 전 지역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투쟁이 힘차게 전개되고 있다고 하면서 제1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합세해 나가야 한다고 언용했습니다.